쳐줄래 저리가 줄래 짜증나니까 불길하니까 지워내 몸에 손대지 마 이제 난 너를 몰라 너 역시도 모른 척해 날 안다는 눈빛 더러운 느낌 느끼고 싶지 않아 그렇게 쳐다보지 마 더 내게서 멀어지지 마 I gave you all my love, love All of my love, love 절대 보내고 싶지 않아 날 그렇게 쳐다보지 마 더 내게로 다가오지 마 You need to let go, go Leave me alone, no 절대 돌리고 싶지 않아 좋았던 순간도 기억이 안 나와 맘마 나만 날 괴롭힐 수 없이 내일이 없을 맞장커도 개촉감 싸늘한 그 책감 그간의 무책임을 탓함에 잇따른 죄책감 마치 대가 고만이 대빠진 애제가 희석시켜왔던 지난 잘못들의 대가 웃겨버린 실타래 매듭짓긴 어차래 빛바랜 추억 속에 살아가는 건 비참해 I hope that, I hope that 내게 닿길 바래 내 독백 showmanship 아닌 내 고백 날 그렇게 쳐다보지 마 더 내게로 다가오지 마 You need to let it go, go Leave me alone, alone 절대 돌리고 싶지 않아 날 그렇게 쳐다보지 마 더 내게서 멀어지지 마 I gave you all my love, love All of my love, love 절대 보내고 싶지 않아 좋았던 순간도